그녀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내야만 했다. 그만 갈게. 곧 돌아올 거야. 그러니까 아니야.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는데 사랑해. 지금 와서 말할 수가 없어. 너의 기적 그 모든 게 환상 같아. 마지막 네 모습도 서서히 기억 속에만 잠겨져 가는 것만 같아.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까. 후회해도 잊어버려 볼 수 없어. 추억의 그림자에 촉촉한 내 눈물들로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어. 말 못해 정말 못해. 네가 내 옆에 있을 때만큼 미안한데 그게 안 돼. 이젠 모든 게 떠요와 조금 더 기다리다 꿈속을 헤매이다. 결국 네 안에서 눈을 감을까봐. 더 가지 마, 더 가지 마. 내 옆에 있어줄 수는 없니. 거짓말 다 거짓말. 전혀 들리지가 않아. 사랑해, 널 사랑해. 한마디 보여줄 수는 없니. 사랑해, 널 사랑해. 또다시 사랑해주겠니. 아, 왜? 귀신이라도 봤어? 내 곁에 있어줄 수는 없니. 거짓말 다 나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서